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와 뜻깊은 청년절을 앞두고 황해북도의 사리원 경기장이 개건되어 사리원 청년 경기장으로 명명되었습니다. 사리원 청년 경기장이 개건됨으로써 축구를 비롯한 전문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대중체육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. 사리원 청년 경기장에서는 선군절을 맞으며 시군 대항 체육경기가 벌어졌습니다.